Workbook, Listening Comprehension, Lesson 9. A. Listen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pronunciation. Repeat aloud after each. Each expression is repeated twice. 1. 학기 말 학기 말 2. 신문 신문 3. 생활 생활 4. 괜찮아요 괜찮아요 5. 끝났어요 끝났어요 6. 못 봤어요 못 봤어요 7. 재미있는 재미있는 8. 같은 방 같은 방 9. 첫날 첫날 10. 사귀었습니다 사귀었습니다 11. 첫 학기 첫 학기 12. 잘 됐네요 잘 됐네요 13. 보고 싶었는데 보고 싶었는데 14. 22살 22살 15. 빠르죠? 빠르죠? B. Repeat after each phras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contrast between the two expressions. One phrase in each pair is repeated. Circle the phrase you hear. 1. 살래요. 쓸래요. 살래요. 2. 사귀고 있어요. 사귀었어요. 사귀고 있어요. 3. 사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4. 같이 하실래요? 같이 가실래요? 같이 하실래요? 5. 쌉니다. 씁니다. 씁니다. 6. 학기 말. 한국말. 한국말. 7. 17살. 19살. 19살. 8. 안 마셔요. 안 맞아요. 안 마셔요. 9. 못 봤어요. 바빴어요. 바빴어요. 10. 못해요? 몇 호요? 못해요? 11. 많아서. 만나서. 많아서. 12. 잘 보냈어요. 잘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 C. The chart shows some students who live in one dormitory at New York University. Now listen to the questions and write your answers in English. 1. 201호에 사는 학생은 누구예요? 2. 317호에 사는 학생은 몇 살이에요? 3. 한유진은 몇 호에 살아요? 4. 제임스는 이번 학기 몇 과목 들어요? 5. 철수는 어디서 왔어요? 6. 수영을 잘하는 학생은 누구예요? 7. 요리를 잘하는 학생은 몇 호에 살아요? 8. 기타를 잘 치는 학생은 몇 살이에요? D. As you listen to the tape, Complete the schedule provided below in English. The narration is repeated 3 times. 나는 날마다 7시에 일어납니다. 7시 반부터 8시까지 아침을 먹습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경제학 수업이 있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한국어 수업을 듣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을 먹습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3시부터 4시까지 한국어 숙제하러 랩에 갑니다. 4시부터 5시까지는 학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합니다. 6시부터 7시까지 저녁을 먹고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숙제를 합니다. 9시부터 10시까지는 텔레비전을 봅니다. 나는 보통 11시에 잡니다. 나는 날마다 7시에 일어납니다. 7시 반부터 8시까지 아침을 먹습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경제학 수업이 있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한국어 수업을 듣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을 먹습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3시부터 4시까지 한국어 숙제하러 랩에 갑니다. 4시부터 5시까지는 학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합니다. 6시부터 7시까지 저녁을 먹고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숙제를 합니다. 9시부터 10시까지는 텔레비전을 봅니다. 나는 보통 11시에 잡니다. 나는 날마다 7시에 일어납니다. 7시 반부터 8시까지 아침을 먹습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경제학 수업이 있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한국어 수업을 듣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을 먹습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3시부터 4시까지 한국어 숙제하러 랩에 갑니다. 4시부터 5시까지는 학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합니다. 6시부터 7시까지 저녁을 먹고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숙제를 합니다. 9시부터 10시까지는 텔레비전을 봅니다. 나는 보통 11시에 잡니다. E. As you listen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between Linda and Steve, complete the dialogue. 스티브 씨는 이번 학기 몇 과목 들어요? 좀 많아요. 6과목이나 들어요. 수업이 매일 있어요? 네. 월요일 8시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매일 있어요. 숙제도 많고 시험도 많아서 너무 바빠요. 린다 씨는 이번 학기 몇 과목 들으세요? 저는 3과목밖에 안 들어요. 그래요? 참, 우리 시험 끝나고 영화나 보러 갈래요? 시험 끝나고 좀 바쁜데요. F. The people pictured below are students in a Korean class. Listen to what is said about each one and write the person's name below the appropriate picture. 1. 수영을 하는 사람은 린다예요. 2. 전화하고 있는 남자는 마크예요. 3. 랩에서 한국어를 연습하는 여학생은 샌디예요. 4. 음악을 듣는 여자는 민지예요. 5.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있는 사람은 유진이에요. 6.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은 스티브예요. 7. 신문을 읽는 여자는 영미예요. 8. 잠을 자고 싶어 하는 사람은 민호예요. 9. 아침을 먹는 남자는 마이클이에요. 10. 여자친구한테 꽃을 주는 사람은 민수예요. G. Listen to the tape conversation between Eugene and Minji and indicate rooms 216 and 207 on the floor plan below. 저 실례합니다. 216호가 어디 있어요? 216호요? 2층 왼쪽에서 네 번째 방인데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어요? 똑바로 가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그럼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이 기숙사에 사세요? 네, 저는 207호에 살아요. 2층 오른쪽에서 두 번째 방이에요. H. Listen to the paragraph being read about Chul-soo. Then label each statement true or false.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저는 재미교포 대학생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왔습니다. 나이는 22살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한국어를 배우러 서울에 왔습니다. 지금 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 제임스하고 같이 삽니다. 제 룸메이트는 캐나다 학생입니다. 제임스는 23살입니다. 제임스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다음 주 토요일에 제임스하고 극장에 영화 보러 갑니다. This concludes Workbook Lesson 9.